교수님, 안녕하세요.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혹시 따로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물어볼 것도 많고, 조금 궁금한 것도 많아서,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왠지 저한테 도움이 좀될것 같아서요. 혹시 시간 좀 내주실래요? 그럼 혹시 오늘 저녁 식사 어떠세요? 그럼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는 걸로. 그러면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할게요. 그럼 조금 이따 봐요, 교수님. 교수님,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드시고 싶은 거 따로 있으세요, 지금? 딱히 없으세요? 어떤 거를 대접해야 될지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 지어서요. 너무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그럼 제가 좋아하는 집 있는데 거기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거기는 그냥 일반 식당인데 맛이 되게 맛있어요. 그냥 편한 집 같은? 그래서 얘기하기도 편하고 그냥 다 편하네요, 거기는. 그럼 가실까요? 제가 말한 데가 여기예요. 어때요? 그냥 일반 고깃집인데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고깃집은 흔치 않을걸요? 저도 어렵게 알아내서 와봤는데 고기도 엄청 맛있고 해서 자주 와요. 아, 어떤 거 궁금했냐고요? 일단은 먼저 궁금한 것보다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학교 생활이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했거든요. 뭔가 재미없기도 하고, 딱히 비전이 느껴지지도 않고, 내가 여기서 무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는 도중에 교수님을 만나게 된것 같아요. 처음에는 얼굴에 반해서 교수님이 워낙 이쁘시고 사람들이 성격도 되게 좋으시고. 그래서 집중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간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수업하는 시간에는 잠도 안 오고 공부도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성적도 오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 것 같고,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도 되게 많았어요. 원래 처음에는 제가 여기 건축가로 오게 된 게, 나중에 그냥 내가 집을 지어서 살고 싶어서 그냥 무턱대고 건축과를 들어왔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의 집을 짓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내가 집을 잘 지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걸 교수님 덕분에 상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마운 마음에 식사를 대접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벌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밥을 다 먹었네요. 그러면 저희 2차 가면 안 돼요? 2차로는 제가 자주 가는 와인바? 와인바로 보실게요.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제가 대학생이라 거기가 가격 대비 되게 맛있거든요. 만약에 가보시면 나중에 또 오게 될걸요? 그러면 와인바로 가볼까요? 제가 보실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가 제가 말한 와인바예요. 저는 되게 여기가 괜찮은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도 더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장님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만약에 신뢰가 안 된다면 질문이 조금 이상해도 잘 듣고 대답해 주셨으면 해요. 첫 번째 질문은,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정말 신뢰가 되는 질문이라면 굳이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 없으세요?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남자친구 없다니 괜히 안도가 되는 건 뭐죠? 교수님은 왜 남자친구가 없어요?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러면 한동안은 연애를 하실 생각이 아니지.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없으신 거네요. 1년 뒤쯤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1년 뒤에는 연애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 마지막 질문할게요. 해도 될까요? 혹시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귀엽다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저랑 약속 하나만 해주실래요? 아니면 저랑 내기 하나 할래요? 내기는 제가 만약에 취업해서 좋은 회사 들어간다 하면 그때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지금은 그냥 썸? 딱히 시험 문제를 알려달라 점수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은 안 해요. 교수님 때문에 저희 꿈에 정이 졌고, 전그 꿈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는 교수님만 제 옆에 있어 주시면 돼요. 그래 주실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1일인 거예요? 뭔가 땡 잡은 느낌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학생으로만 안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학생이고 그래도 성인이니까. 이래봬도 저희 학과에서 꽤 능력 있는 편이에요. 학교에서만 학생으로 봐주고 밖에서는 남자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증명해드려야 되나? 교수님도 몸이 점점 뜨거워지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뜨거운 건, 저만 뜨거운 건가요? 정말 긴장돼서 말도 잘 안 나오네. 교수님이랑 연인이 됐다는 게 아직 믿겨지진 않는데. 우리 3차로 가볼까요? 2차로 뜨거워졌으니까 이제 그 3차는 그걸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옆이 해결하기 엄청 좋은 곳인데. 바로 옆이에요. 일로 와봐요. 제가 말한 곳이 여기를 무슨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여기는 사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 둘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만. 선물을 받았으니. 젖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속옷까지 다 젖었는데 반칙이에요. 아.

아버지 앞에서 우리 그때 바로 결혼하자. 진짜 평생 사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 정말 남자로 봐줬으면 좋겠어. 시간에 봐요, 교수님. 정말